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8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찬송 한 장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자, 오늘은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예. 자, 오늘 로마서 7장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계명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같이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표현할 때에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명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사실상 계명이라고 하면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계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십계명이 율법 전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면 계명은 분명히 거룩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의로운 것입니다만 율법이 나타내는 결과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율법에게 문제가 있다고 속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율법이 없으면 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계명이 이르게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어디로 우리를 이르게 하는지 이끌어주는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로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0절에 보면은 계명이 이르게 하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율법의 원래 취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원래 거룩한 것이요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생명에 이르도록 그 율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 즉 계명을 주셨다면 이 계명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떤 올무를 씌우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를 깨닫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내어서 인생을 죄의 사슬에 매이게 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럴 때가 있죠. 도무지 자식들이 그 부모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할 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정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아버지십니다. 오늘 피어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끝에 보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지 옳습니다. 또 한 가지 계명이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생명에로 이르게도 하고 또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계명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계명의 원래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반절에서는 도리어 즉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이 인생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반전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사는 동안에는 계명의 원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표현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어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여치 살아있는 존재로 착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논리를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우리 속의 죄는 아직 계명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탐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들이 아직도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그 기회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생들을 속였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결국 율법을 알게 되고 계명을 깨닫게 되니까 이미 모든 인생들은 죄악에 빠져서 그 죄악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인생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명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신령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지는 계명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무엇인지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계명이 우리를 이렇게 양면적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양면적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깨달으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계명으로는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고 또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까지도 잘 깨달으면서 더욱더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죄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느 길에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모르고 또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기회를 잡고 참된 길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만 바라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여기면서 저는 말씀 부여잡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